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위원대가 7월 26일 괴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책동의 앞장에서 날뛰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조선의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 국방부 새누리당 경상북도 성주 사드 배치 조직 투쟁위원회 사이 협의체 구성 문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기만적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